네, 안녕하십니까, 김제동 씨.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아, 그럼요, 뭐. 예. 별거 있습니까? 별일 없으시고요? 예, 그럼요, 그럼요. 예. 좋습니다, 아주. 요즘 최근에 뭐 가장 즐거웠던 일이나 네? 재밌었던 일 있으면? 아, 최근에요? 예. 뭐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사는 것 자체가. 네. 뭐 그냥. 저번에 전화해서 막 힘들다 그러더니. 네?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술 많이 드셨나봐요. 전 뭐 전한 적이 없어요. 예. 아. 단추를 몇 개 또 치, 아, 원래 이렇게 이러는 거. 아, 좀 옷 가지고 좀 그리지 마세요. 매주 그 옷이 뭐 이렇게. 아, 좋아서 그래요, 저는. 목걸이가. 목걸이가. 대본 떨어졌습니다. 네. 아, 이 밑에 방송 장비가 다 보이네요, 밑에. 오늘 밑에 철조망으로 네. 해서 밑에서 네. 조명이 네. 아주 멋있게. 아, 멋있네. 한번 조명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밑에만? 이거 되게 멋있어요. 이거 딱. 여기. 여기 서봐봐요, 서봐봐. 아, 여기 가수 된 기분이야. 네? 에이, 말이죠. 네, 네. 아, 밑에서 바람만 나오지만 쫙. 바람도 나와요, 여기 바람. 야, 여기 서봐요. 바람도 있어. 그쪽, 아, 그쪽에서 봐요, 양쪽에. 아, 이쪽이요? 바람도 나오나? 네, 그쪽, 저 선풍기 그쪽이요? 쪽으로. 야. 자, 잠깐만요. 예. 옷 좀 갈아입고 나올게요. 바람이 안 날리는 옷이라서. 아, 오늘 조명이 아주 야, 멋있습니다. 참 좋으네요. 오, 자, 조명도 켜졌는데 앞에 저쪽에서 네. 인사를 한번 하고 오실래요? 어디에? 저 앞쪽에 계신 분들. 아, 이쪽이요? 아, 이쪽에. 네. 이쪽에서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인사 좀 하고 앞서 해드리고. 예, 반갑습니다. 네. 아, 이게 또 분위기가 오늘 좋으네요. 특히 이 뒤쪽에 계신 분들이 네. 굉장히 아, 예, 반갑습니다. 적극적인 이쪽, 관람을 네네. 하고 계세요. 저기 오늘 또 엉덩이를 많이 보시고 그러셔가지고 예. 네, 아주 아우 컬투 때문에 저도 너무 웃어가지고요. 재밌죠? 아우 재밌죠.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 어떤 것 같습니까? 아우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쫙 괜찮았죠? 네, 다들 너무 예쁜 분들이 많이 오시고 예, 예? 아, 예. 자, 이 좋은 네. 분위기에서 네네. 오늘 리플이 네. 오늘은 특집이어서 네. 그런지 네. 그거에 걸맞는 저희가 그 네. 리플을 이런 식으로 해달라라고 네네.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뭐냐면 지금 이제 올림픽 특집이니까 네. 사실 그 그리스가 지금 40도가 넘는데요. 덥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 올림픽 대표 선수들한테 네. 힘이 번쩍 날 수 있는 응원 메시지를 좀 보내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 방송 나가고 얼마 안 있다가 개막전이죠. 그렇죠. 개막식이죠. 참. 예,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리플을 달아주셨습니다. 네네. 첫 번째 리플. 눈뜨자 김제동이란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제동이 형이 아테네 가서 애국가를 불러주세요. 그러면 상대팀 선수가 너무 슬퍼서 지지 않을까요? 가끔 애잔하게 눈뜨고 바라보면서요. 이렇게 아 김제동 씨가 무슨 노래를 해도 다 슬프거든요. 군가를 불러도 슬프고 뭐 네. 아무리 씩씩한 노래도 슬프니까 네. 이렇게 해라. 네. 근데 여기다가 또 이 리플에 리플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아이디 덥다 더버라는 분이 제동이 형 눈 뜨려면 공양미 300석 필요합니다. 예, 김제동 씨를 가지고 네. 재밌게 써주셨네요. 네. 참 좋은 리플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참 즐거운 제동은... 리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공양미 300석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김제동 씨가 이제 눈이 작으니까 이제 그게 웃기려고 그런 것 같아요. 참 되게 좋으신가 봐요. 예? 되게 좋으신가 봐요. 아니, 그냥 재밌잖아요. 웃기려고 하는 건데. 알았어요. 제가 딸 너무 심청이라고 이름 짓게 됐죠? 네, 이제 마음에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좋으신가 봐요, 되게. 아니, 재밌잖아요, 리플이.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었는데, 그 뒤에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었잖아요. 예? 뭐 이렇게 눈 작다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었는데. 그죠? 아니, 뭐 큰 눈은 아니잖아요, 사실. 뭐. 아니, 큰 눈은 아니죠. 아니, 근데 뭐 눈이 작다고 뭐 그게 뭐 제가 뭐 어쩌라는 게 아니고 그냥 네. 그랬다는 거죠. 다음 해주세요. 뭐 불만이 있으면 평소에 얘기를 해요. 이렇게 불만 없습니다. 아, 불만 있겠죠, 제가. 뭐. 손이 곱다. 네. 아, 자, 이번에는, 닝기리 또띠라는 분이 아이디를 달아주셨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저도. 특정 선수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노골적으로. 이봉주 형. 이번에 꼭 우승하셔서 멋진 쌍꺼풀 눈매 완성하세요. 봉주로 라이프.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아, 이봉주 선수가, 네네. 예, 그쵸. 네. 쌍꺼풀 수술을 하셨죠. 네. 자, 다음. 네. 아이디 김흥국. 네. 십니다. 아, 좀 힘드시죠. 근데 성대모사 워낙 잘하시니까. 이거 근데 난 이거 못하는데, 진짜. 뭘 힘들어요. 이거 마음 되지. 와, 이거 마음 되는데. 아, 자, 이거 재밌게 하려고 이제. 아, 참. 으아! 으아! 우리나라 선수들 고생 많아요. 응해! 아, 특히 우리 축구. 저절로 인상이 이렇게 되네. 예, 그러니까. 으아! 잘할 수 있어요. 야, 수염이 막 난다. 어, 수염이 막 나는 것 같아요. 아, 계속 하세요. 아, 나 축구 사랑해요. 아, 열심히, 오, 힘들어. 네. 열심히 하면 돼요. 아, 대한민국 화이팅! 그리고 추진이 또 있어요. 네. 아, 힘들어, 진짜. PS. 추진 시작도 역시. 으아! 러브레터! 아, 좋아요! 나도 한번 불러줘! 으아!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아.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아, 이모, 거의 뭐. 자, 다음. 너무 부탁드려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정씨. 네. 이번 올림픽에선 남북한 동시 입장을 한다죠. 이번에 영어로 적어주셨네요. 네. South Korea, North Korea가 아닌 코리아 종합 팀이 1위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리아 팀 화이팅. 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아, 이것도 참 뜻깊은 일이죠. 네. 예. 자, 다음은 예. 4차 제동장치라는 분이 아이디를 달아주셨습니다. 되게 재미 붙이셨나 봐요. 저 데리고 노시는 게. 4차 제동장치라는 분이 이분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단어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뜻대로 잘 안 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 아테네에서는 다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아테네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 되네거든요. 다음 차종환 씨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예. 지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레슬링 그레코로망령 66kg급 결승전을 기억하십니까? 김인섭 선수. 갈비뼈가 으스러지는 순환 속에서도 메달을 향한 집념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던 선수.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1등만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현실. 김인섭 선수는 세계 2위를 하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1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대한민국 선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화이팅 코리아. 이분 진짜 옳은 말씀해 주셨네요. 중요한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네, 맞아요. 금메달을 못 딴 선수들, 네. 은메달, 동메달까지 네. 정말 선전한 선수들이 네. 금메달이 아니라는 이유로 네. 주목받지 못하고 네. 또 눈물을 흘려 하는 이 현실. 아, 그럼요. 이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 그렇죠. 네? 뭐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네. 메달의 색깔은 다르지만 우리가 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땀의 색깔은 똑같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건 틀림없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마지막으로 아마 우리 선수들에게 가장 힘이 될 만한 리플 두 개만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예. 타락천사라는 분이 따라주셨습니다. 네. 메달 따신 분들께는 러브레터 방청권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메달 따신 분들. 그 다음에 이상진 씨라는 분이 따라주셨습니다. 예. 마지막 리플인데요. 이분은 시를 적어주셨습니다. 우리 올림픽 선수들을 위해서. 터지고 깨지고 인생이 권투 같더냐, 진 게 분하더냐, 슬퍼할 것 없다. 관중의 박수와 환호성의 반은 열심히 싸우다가 진 너희들의 것이니. 아, 멋있다. 이야, 진짜. 아, 되게 멋있다. 시인이시네요. 아, 이분은 시인이세요. 예. 네. 어찌됐든. 자, 김대동 씨도 네. 그 이 네. 선수분들한테 네. 방송으로나마 좀 화이팅의 메시지를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아마 많은 분들이 모든, 좋아하실 텐데. 네, 모든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이 똑같을 것 같습니다. 태극 마크를 다셨으니까 그 태극 마크 속에 항상 저희들이 같이 열심히 뛰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선수 여러분,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재동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